기숙사 사감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어느 방에 들어갔더니 거미줄이 있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학생들은 너도나도 그 방의 거주자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거주자가 지저분하고 게으른 사람일 거야. 며칠 동안 방을 비워둔 것이 분명해. 거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아주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가 틀림없어. 그런데 오직 창가에 앉은 학생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방에 거미가 살고 있었군.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입니다. 정채봉 선생의 참 맑고 좋은 생각이라는 책 중에서 읽어드린 글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책 제목처럼 정말 맑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책 속이 아니라 실제 이런 사람 주위에 없습니까? 그 재미없는 영화를 보고 나서 쓰레기 같은 영화야 보다는 그래도 저 영화 만드느라 다들 무지 고생했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너 누구에게 욕먹고 나서 날 욕했어? 나쁜 자식. 이러기보다는 날 욕한 뒤에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렇게 사물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세상이 좀 맑아지지 않을까요? 네? 꿈꾸고 있다고요? 논현동의 김영주 씨 잘 들으셨습니까? 이 노래를 아주 휘파람으로 잘 부시던데요. 자, 대전의 경희 씨와 박민우 씨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Always 중에서 Smoke Gets in Your Eyes, J.D. 사우더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어요. 서울 마포구 아현일동의 안세경 씨, 제 생년월일을 알고 싶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은행 현금 카드가 두 개 있는데 그거 하나의 비밀번호를 제 생년월일로 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근데요, 그것은 오래된 거고요.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친한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보니까 남자분인데 여자친구가 있으면요, 그 여자친구를 처음 만날 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날이 5월 15일이었다 혹은 4월 30일이었다 그러면 0430 또 0516 이렇게 하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 여자친구한테도 그 비밀번호를 얘기를 해주면 뭔가 통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는데요. 참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참 밑에 보니까 제일 친한 친구 양세영, 세영이와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세영이를 처음 만난 날을 한번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곡은 목동의 오령 씨가 동생 성호랑 듣고 싶다고 하신 곡, 또 전주 덕진구 호성동에서 이영호 씨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MBC 미니 시리즈죠.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인데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중에서 타이틀 띄워드립니다.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영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남의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우린 왜 사랑을 하게 됐죠?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장난스러웠던 만남보다 더 긴 여운. 폴리그램이 전하는 음악 청첩장.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폴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크 브로우.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이

듯해 부드럽고 창백한 미모, 즈비거니 자마첩스키의 한없이 착하고 순한 푸른눈, 그리고 은은한 금색의 배경과 음악. 이 영화를 떠올리면 우선 이것들이 기억이 난다고요? 서울 구로구 신5동에서 정은환 씨가 신청해 주셨죠? 세 가지 색 중에서 화이트의 엔드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고경혜 씨 아주 오랜만이에요. 고경혜 씨도 이 화이트 신청해 주셨고요. 성남 분당구 임해동에서 박정선 씨, 그리고 광주 동구 산수 3동에서 연민정 씨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연히 이 네 분이 다 여자분들이 있으시네요. 그 세 가지 색 시리즈의 주인공은 전부 여성이었죠. 오늘 내 인생의 영화 초대 손님도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 감독. 우리나라에서 여성 감독하면 정말 손에 꼽을 만한 분들인데요. 하지만 이분은 단지 여성 감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시간에 모신 분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이분과 제가 나누는 얘기를 듣고 그 이유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변영주 씨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변영주 씨 하면 혹시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그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라고 작년에 바로 개봉이 됐었 개봉이 아니라 작년에 그 영화가 완성되었었죠. 완성돼서 예. 예, 여러분들께 선보였는데요. 그것은 비디오로 만든 예, 비디오 다큐멘터리요. 이번에는 변영주 씨가 새로운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거 두 번째 이야기를 제작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그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네. 산다는 거 두 번째 이야기는 흔히 여러분들이 정신대라는 이야기로 더 잘 알려진 한국의 그 군산부 할머니들에 관한 네. 16mm 그 필름 다큐멘터리입니다. 예.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 3월에 완성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터를 옮기셨다고요. 제가 알기에 변영주 씨는 바리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이번에? 여성 영화 집단 바리터에서 일을 하다가 네. 16mm 필름 그러니까 필름 다큐멘터리를 네. 만들어내는 그런 그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보임이라는 기록 영화 제작소를 만들었어요. 네. 보임의 뜻도 참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보임의 뜻은 보이다의 명사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한이 맺힌 이름일 수도 네. 있는데. 영화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관객이 네. 보이는 것이고 네. 이러한 그 보이는 영화, 관객이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보임이라는 이름을 졌습니다. 네, 이 보임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제작하신 영화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더 받죠? 예, 그 저희들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 이 기록 영화는 아마 여러분들은 생소하실 거예요. 기록 영화, 특히 필름으로 만든 기록 영화는 네. 한국에선 대한뉴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네. 바로 영화가 1895년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 기록 영화는 세계 영화사의 가장 큰 줄기를 차지하면서 인류가 전쟁이나 아니면 기아나 공포 또는 아주 평화로운 일상생활에서 항상 인류의 시선에서 인류의 입장에서 그 삶을 기록해 왔습니다. 흔히 여러분이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플레어티라든가 네. 그런 그 유수한 그 기록 영화 감독들이 있었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불행하게도 한 번도 기록 영화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극장에서 상영되어진 적이 없었죠. 그쵸, 우리는 TV 뭐 TV 다큐멘터리만 예. 다큐멘터리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 시대 같은 예. 거. 예. 또한 그 하다못해 가장 흥행적이고 상업적이라고 하는 그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도 네. 다큐멘터리 부분이 있을 정도로 외국에서는 굉장히 일상화된 영화를 즐기는 한 방법 중에 하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객들에게는 아직까지도 그걸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는 바로 이런 기록 영화가 바로 한국 사회에서 지금 영화가 관객과 만나고 그리고 영화를 만든 우리가 보다 현실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됐어요. 예,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얘기를 진행시키기 전에 우선 우리 말랑말랑한 첫 번째 내 인생의 영화 변영주 씨의 내 인생의 영화 첫 번째 영화 한번 얘기 들어보죠. 예, 첫 번째 영화는 어쩌면 나의 영화 내가 생각하는 영화 네. 지금은 아닌 네. 바로 제가 어린 시절 영화광이었을 때 네. 엄마 아빠 몰래 극장에 가거나 네. 아니면 비디오를 몰래 빌려서 보던 어린 시절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무한한 욕망을 느끼게 했던 영화예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인데 아, 네. 그 특히 그 장면 중에 그 영화 중에 그 사막에서 걸어가는 장면을 보고 나서는 그때 꿈이 사막에서 영화를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네. 하지만 지금은 네. 영화를 하고 있고 지금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는 지금은 결코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영상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내용의 철저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바로 그 영국인의 제국주의적인 시각, 네. 아랍인들에 대한 그야말로 그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개화되지 못했다라는 네. 시각으로 보는 그런 시각 때문에 이제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해야 되는 그런 영화 또는 동성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공격적인 태도라든가 네. 그야말로 고전적인 영화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영화를 생각하면 비판을 하면서도 네. 뒤로 돌아서는 쓰는 숨을 지으며 네. 그 옛날 내가 꿈꿔왔던 바로 그 영화일 수도 있는 네. 아라비아 로렌스를 첫 번째 영화로 꼽았습니다. 제가요 지금 변형주 씨랑 얘기하면서 대학대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요. 대학때 세미나 때꼭 우리가 이런 말 들었었거든요. 변형주 씨 이거 몇살때 보셨어요? 국민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 봤었고 네. 그 뒤에 중고등학교 때는 비디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봤었던 것 같아요. 국민학교 때 본 이후 중고등학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비디오로 본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 메인 타이틀 들어봅니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메인 타이틀 모리스 자르의 음악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기록 영화를 만드시는 변영주 감독의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듣기에는 바리터에서 영화 활동을 하시기 전에요. 그 장상공매에서 영화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업전야 촬영에도 참여하셨죠? 아니요. 파업전야의 네. 시나리오 작업에까지 참여를 하고 바리터를 네.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선배님들과 일을 했었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또 영화와는 전혀 무관한 과, 법학을 전공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영화를 시작하셨나요? 법학과를 나왔지만 예. 법학과에 들어가면 1학년 때 그 법학개론 수업을 들어요. 네네. 그때 첫 수업 시간에 법학개론 들으면서 느꼈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네. 빨리 이곳을 떠야만 한다. 그래서 그 뒤로 4년 동안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 속에서 살았어요. 네. 그러다 4학년 때 우연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를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왜 기억하실 것 같은데 왜 눈이 많이 오는 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종로 3가의 유명한 그 물만두가 유명한 그런 중국집에서 물만두를 먹고 나서 거의 저도 가봤어요. 예,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홍콩 배우가 네. 단달 모양의 칼을 들고 화면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사라지는 바로 그 기억이 나면서 네. 어쩌면 저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영화를 무작정 하기로 결심을 하고 4학년 때 여성학 수업이 있었는데 네. 수업 시간에 레프트 대신에 8mm 필름으로 18분짜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친구랑.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영화죠. 영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단지 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그러니까 정말 조용한 화면이고 별로 의미 없는 화면인데 이상하게 기괴해 보이는 조명이라든 이런 걸 전혀 할 줄 모르니까 네.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왜 좋아할까? 뭐 특별히 빵을 사준 것도 아닌데 네. 근데 그 이유가 아마도 그동안 영화에서는 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얘기 네. 보통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졸업 후에 영화를 하게 됐죠. 네. 근데 영화 중에서도 보통 우리 영화하면 극영화를 떠올리는데 예. 어떻게 기록영화를 하게 되셨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제가 지금 오늘날 이런 그 기록영화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1991년도에 네. 우연히 그 전에 90년도에 한 편의 비디오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가 문제에 관한 거였는데 네. 그게 91년도 일본의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아시안 프로그램으로 초청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여긴 뭔가 근데 여하튼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구경시켜준다니까 영화 볼 겸 해서 룰루랄라 갔더니 네. 갔던 바로 그 다음날부터 거대한 충격을 받았죠. 아, 내가 알던 다큐멘터리와 다른 새로운 다큐멘터리 문화가 바로 이곳에 있었고 특히나 그 야마가타 영화제 가장 그 주춧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그 70년대 일본의 가장 위대한 감독이라고 평가받는 오가와 신스케 감독님을 만났었고 그 감독님의 그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다큐멘터리 영화들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엄청난 감화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내가 하고 싶었던 영화가 이거일지도 모르겠다. 네. 영화는 꿈이 아니라 바로 현실에서 네. 있는 것이고 현실에 가장 가까운 것이고 그래서 다큐멘터리야말로 그것을 나의 그런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다큐멘터리를 하게 됐어요. 네. 저 뭐 다큐멘터리 얘기 오늘 정말 조금씩 조금씩 변영주 씨로부터 듣기로 하고요. 일단 내 인생 영화 두 번째 영화로 넘어가죠. 예, 두 번째 영화는요. 네. 사실은 저의 영화 베스트라기보다는 네. 아라비아 로렌스 이후에 네. 제가 생각하는 영화에 가장 부합되는 최근의 영화일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는데 예. 금년 2월에 있었던 그 베를린 영화제에 그 영화를 구경하러 갔었어요. 네. 그때 한 극장에서 필라델피아를 상영을 했습니다. 예. 필라델피아를 상영하는데 그 필라델피아의 영화 중간에 굉장히 슬픈 장면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제 뒤에 앉은 몇 명의 그 외국 남성들이 흐느끼듯, 그러니까 통곡하듯 우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바로 그 동성인 연애자들이었어요. 네. 나에게 있어서는 그냥 호기심이거나 아니면 관심의 대상인 어떤 에이즈라든가 동성애의 문제를 바로 내 뒤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존의 문제로 그것을 보고 있었고 필라델피아라는 영화 자체가 어떤 평가를 받던 간에 그 영화 자체가 어떤 개인들에게 자기의 생존의 문제,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다는 건 즉 영화가 얼마나 현실적인가를 반영한다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음악을 선택해 봤는데요. 영화를요? 뭐 음악까지? 음악이죠. 네. 예.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헐리우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예. 또 극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현실적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 예, 분명히 많은 한계를 갖고는 있지만 그렇죠.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앉았던 그 관객들이었어요. 예. 저렇게 영화가 그 사람에겐 크게 다가갈 수 있는 거고 어쩌면 이런 동성연애라든가 에이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화로 보여질 때 정말 그것은 영화가 아니라 네. 자기의 희망과 의지일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필라델피아 중에서 이 장면에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톰 헹크스가 거의 정말 믿을 수 없는 연기를 펼치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따라하고 어떤 감화를 받았던 그런 곡이죠. 마리아 칼라스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맘마 모르타 들어보시죠. 명선이 유진이야 듣고 싶다고 하신 아이텔의 김영기 씨 그리고 김윤정 씨 잘 들으셨습니까? 필라델피아 중에서 마리아 칼라스의 마마모르타 오페라곡 아리아곡을 띄워드렸어요. 자, 변영주 감독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영화. 변영주 감독께서 좀 전에 그 기록 영화를 하겠다라고 결심한 그 동기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뒤에 뭐 결정적인 힘이 든 사건이 있었죠? 어떤 카메라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저에게 그 가마를 주셨던 오가 신스케 감독님이 사실 네.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네, 돌아가시면서 그분 유언이 자기 자신도 60년에서 70년대 그 프랑스의 보다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어떤 카메라라든가 이런 기자재의 도움을 받았었고 그래서 네. 자기 자신도 동양의 젊은 그 다큐멘터리 감독들에게 이런 것들 지원하겠다라는 네. 것이 유언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16mm 다큐멘터리를 요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네. 기기 중에 하나가 오가 신스케 감독님께서 쓰시던 영광스럽게도 네. 16mm 카메라와 그 동시녹음 기자재를 무료로 받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기자재가 그 한국에 있는 이런 녹음실이나 이런 데 갖고 가면 다들 놀라세요. 아니 6.25 때 쓰던 물건을 어디 박물관에 기증하려고 가져왔냐고 그러실 정도로 오래되긴 하지만 정말 그런 고마움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고 오래된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고 네. 그래서 열심히 영화를 지금 찍고 있죠. 네. 다큐멘터리 이 기록 영화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극영화와는 달리 이건 가장 큰 매력은요. 네. 내가 아는 것을 영상화 시켜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것을 그 알고 싶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영화를 만들면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작업이라는 거죠. 즉 다큐멘터리의 가장 큰 매력은 네. 내가 배워가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을 말하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네.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누군가 함께하려고 하는 바로 동화되어지는 현실과 그런 작용이 다큐멘터리 만들기에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큐멘터리 하면 좀 따분하고 지루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따분하고 지루하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나의 다큐멘터리는 그래서 재밌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국민학교 때부터 들었던 아주 소중한 이야기가 있죠. 사탕은 달지만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라는 네. 것처럼 영화도 네. 아주 달콤하고 재밌는 영화 영화는 꿈이라면서 아주 아름답게 꾸며진 영화를 보면 어딘가가 썩을지도 모른다라는 것. 네. 정말 그것은 망고의 진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영화의 본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네.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영화의 본질, 삶의 본질이 들어가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영화 중에서? 예,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오늘 내 인생의 영화 베스트 5 중에 네. 모든 게 그 다큐멘터리인데 사실은 네. 제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는 편집에 꾸미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넣는다든가 효과를 넣는다든가 편집을 안 한 다큐멘터리를 최고로 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근데 음악이 있는 다큐멘터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뮤직 다큐멘터리들이죠. 네. 우리에게는 마돈나의 진실군 대담이 네. 가장 알려져 있는 뮤직 다큐멘터리고 그 외에 그 맏 딜런의 생애를 다뤘던 돈 룩백 뒤돌아보지 말아라. 네. 근데 이런 다큐멘터리들이 있는데 특히 돈 룩백 같은 경우는 그 맘 로버츠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영화에 보면 맘 로버츠가 뮤직비디오를 하나 만들죠. 뒤에 그 비키니 입은 여성들이 있고 앞에서 그 가사의 제목을 이렇게 종이에 써서 네. 이렇게 내리는 게 있는데 그거의 원판이 되는 게 바로 돈 룩백에 나오는 맘 딜런의 그 뮤직비디오에 바로 그게 나옵니다. 예. 하지만 거기서는 비키니 입은 여성이 아니라 맘 딜런 자체대로 저항 시인답게 뒤에는 흡사히 그 리트리탈리아 같은 그 아주 그 좁은 골목에 그 노동자들이 거닐고 있는 네. 그리고 그 떨어뜨린 가장 굉장히 저항적인 그래서 흑백 영화인 이 다큐멘터리 돈 룩백이 굉장히 유명한 뮤직 다큐멘터리인데 오늘 제가 선정한 것은 The Last Waltz 그 우리에게는 극녀 감독으로 더 잘 알려진 마틴 스콜세이지의 뮤직 다큐멘터리입니다. 마틴 스콜세이지 뮤직 예. 다큐멘터리예요. 네. The Last Waltz는 The Band의 공연 실황과 그들의 인터뷰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The Last Waltz는 우리에겐 오히려 더 다른 것이 더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드스탁이라는 그런 네.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예. 우드스탁이 1960년대 그 미국의 청년 문화, 어떤 저항 문화의 최고 절정기를 이뤘던 네. 것이라면 The Last Waltz는 이제 TV와 이런 다른 매체를 통해서 더 이상의 그 대규모 공연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어쩌면 그런 이제까지 우리의 그 누렸던 그런 그 대규모 공연 문화를 이제 정리해보자라는 의미의 공연 실황입니다. 네. 그래서 더 라스트 왈츠라는 제목이 붙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큐멘터리에서 마틴 스콜세이지는 그 라스트 왈츠의 그 공연의 실황과 그리고 아주 그들의 진솔한 인터뷰를 섞어가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네. 그중에서 닐 영,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네네. 사람인데 닐 영의 헬플리스라는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You know this guy, I think. Thank you. I just like to say before I start that it's one of the pleasures of my life to be able to be on this stage with these people tonight. They got it now, Robbie. The big 마틴 스콜세이지의 뮤직 다큐멘터리 라스트 월츠 중에서 닐 영의 Helpless 띄워드렸습니다. 변영주 감독의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변 감독께서는 어떻게, 물론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기록 영화라는 것은 참 대중성이 없다는 커다란 핸디캡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것을 극복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다르게 생각, 달리 생각할 만한 그런 면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성을 무엇이라고 보는가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 만약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든지 이를테면 그 스필버그 영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부응하는 아주 그 웅장한 SF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영화의 어떠한 단면, 영화의 그런 그 흥행적이고 상업적이고 재미있는 것 과는 또 다른 면에서 영화의 어떤 진실 찾기, 현실 찾기라는 부분에 보다 더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대중, 그런 관객들을 위해서 이런 영화들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런 지속적인 영화 만들기 작업이 그리고 영화 보여주기 작업이 지속된다면 그런 관객들이 또한 또 조금씩 조금씩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것을 전부 싸잡아서 한 뭉텅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런 다큐멘터리의 매력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좀 해줄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영화는 꿈이 아니고 영화를 만드는 건 더욱더 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 맨 처음에 이게 꿈인 줄 알고 예. 시작했다고 아주 망해버렸는데 네.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오가신스키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70년대 네. 매혈을 했어요. 스태프들이 예. 돌아가면서 피를 팔아서 필름을 샀다고요. 아하.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대중들에게 뭐 100피트 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그게 뭔가요? 아, 저희 영화를 저희 다큐멘터리를 1억 7천의 제작비가 들어가요. 네. 근데 그거를 저도 돈이 없고 어떤 누구도 돈이 없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대중성의 문제 때문에 어떤 누구도 지원하려 하지 않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결심한 건 이 영화를 볼 관객들에게 미리 돈을 받자. 아. 근데 나중에도 또 영화 보러 올 때 돈 받을 거다. 뭐 이런 생각에서 영화를 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화를 필요하더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직접 제작자로 나선 영화를 만들자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분들. 그래서 그 100피트 회원이라고 해서 2분 30초 동안 촬영할 수 있는 필름의 길이인 100피트를 네. 사서 현상하고 촬영할 수 있는 그 돈을 지원하시는 분을 예. 후원자로 해서 우리 자막에도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예. 어쩌면 이 영화는 한국 최고의 가장 라스트 자막이 긴 영화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100피트 회원을 모집하고 있고 예. 바로 이 영화의 제작자를 모으는 거겠죠. 예. 어디로 연락하면 되죠? 예, 저희 그 597-5364라고 저희 보임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예. 근데 다시 한 번요. 597-5364요. 5364. 근데 이 예. 100피트 회원을 학생분들이나 네. 이런 어린 분들은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은 정말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배치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주시고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저희들의 운동에 돈이 많은 분이 지원을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네. 오히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건 아주중학교의 한 학급 학생들이에요. 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100피트 회원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다큐멘터리는 정말 제작비를 모으는 것 이런 것서부터가 아주 치열한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를 만약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아주 치열하고 현실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버텨내실 수 있는 각오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내 인생의 영화 네 번째 영화가 궁금해진대요, 지금.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네. 계속 그분 얘기가 나오는데 오가신스케 감독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동양권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영화에서 클로즈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객과 자기 자신이 배우에게 몰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전까지 함부로 몰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네. 때문인데 바로 그 유명한 동동의 여름방학 또 연연풍진으로 그 유명한 후샤오시엔입니다. 네. 후샤오시엔의 비정성시를 선택했어요. 네. 뭐 그 이미 비정성시가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중에서 네 편으로 뽑힌 이유는 말씀해 주신 거죠? 예. 그러면 음악을 듣지요. 자, 음악이 참 좋죠. 비정성시 테마 변주 제1번 들어봅니다. 비정성 씨의 테마 베리에이션 1번 들어봤습니다. 자, 변영주 감독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다큐멘터리 하면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다큐멘터리의 소재는 어떤 것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일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다면 나는 오늘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너무 못되게 굴었다라는 것을 뭐 그냥 네. 네. 찍어도 되는 네. 거고 중요한 건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것을 그 찍어내는 태도의 문제고 정말 소재는 우리 주위의 일상적인 것부터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참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군요. 그럼요. 예. 그럼 끝으로 마지막 계획 한번 들어보죠. 앞으로의 계획. 굉장히 젊은 여러분들이 지금 듣기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요. 저랑 연배가 거의 차이 나지 않아요? 네, 29살이에요. 아, 네. 예, 굉장히 젊은 분인데 앞으로의 계획은요? 사실은 무엇인가 작품을 할 때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만큼 저를 무섭게 하는 질문이 없어요. 네. 이 작품을 내년 3월에 무조건 완성을 해서 상영을 하는 것이 저의 최대 목표고 그것만이 목적이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영화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영화를 만들고 이런 다큐멘터리를 국내에서 상영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이 영화가 끝난다면 그 뒤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뭐 어떻게 되겠죠. 하지만 계속 다큐멘터리 영화는 만들 것입니다. 네. 여하튼 열심히 만드시고 아주 치열하게 사시겠다는 말씀인데 마지막 영화 소개받고 저희도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 영화는요. 네. 사실은 이런 그 영화를 소개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제 스스로도 그 실제적으로 필름으로 그 영화를 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야말로 비디오로 영화를 보는 네. 정도만 있는 건데 비디오로 영화를 보는 것이 영화를 봤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좀 느낌이 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한 영화는 바로 테오도로스 앙켈로플러스의 시텔섬으로 여행입니다. 예. 이 영화를 굳이 오늘 이렇게 선정을 한 이유는 바로 이런 영화들을 자꾸 선정을 해야 사람들이 아 그런 영화가 재밌나 보구나 좋나 보다 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언젠간 극장에서 우리가 이 영화를 즐겁게 보는 거예요. 예. 불행하게도 저는 이 감독의 영화 시텔섬으로 여행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함부로 네. 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못해요. 네. 이 영화 감독의 모든 영화를 보지도 못하고 고작 본 것은 비디오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의 영화의 백미는 바로 한 장면에서 시간의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장면을 잘라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화면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면 그 기다리는 것 자체를 아주 정적인 부분으로 그것을 잡아주고 물론 이 감독도 다큐멘터리 영화로 영화를 시작한 감독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기록 영화를 찍는 사람의 기본 자세죠. 예, 본질이죠. 예, 변영주 감독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 테어 앙켈로플러스 감독의 이 영화의 테마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그 백피트 운동이요. 정신대 증언 기록 영화인 낮은 목소리 제작비 마련을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백피트 운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백피트 운동에 참여한 후원자에게는 그 순간부터 제작진의 일원이 되는 그런 권리를 드리는데요. 보임 기획진의 경우는 그 내년 4월에 영화 제작이 완료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후원자에게 2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제작 진행 보고서를 보내고요. 또 작품 제작에 그 후원자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변 감독도 말씀하셨듯이 자막에도 이름이 명시되고요. 일정액을 내시면 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연락하실 분은요. 관심 있는 분은 597국에 5364번 597-5364로 연락을 주셔서 젊은 영화인들의 이 뜻깊은 운동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기도 여주 창일의 이영진 씨 친구 승환이와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전주 진북 이동의 윤미 씨, 정은이 근희에 대한 얘기를 가득 적어주셨네요. 대구 달서구 대곡동의 정유진 씨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 그럼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Καρδιά δε βρίσκει γιατριά στη λησμονιά. Χάνεται στα γιάσιμες